아까 제가 보여준 거 여러분 앞에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특별히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십계명,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약하고 이게 신약이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셔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복음을 너무나 막 되게 쉽게 반쪽도 모르는 50%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십계명부터 시작해야 돼요. 십계명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좋은 또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나왔잖아요. 자 십계명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줬냐. 자 아는 사람. 자 어렵습니까? 객관식으로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때는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셨다. 2번 구원에 내신 다음 종살이로부터 구원에 내신 다음에 주셨다. 뭐예요? 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답은 2번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던져주고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 십계명 10가지 이거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혹은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십계명을 그 애굽살이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냔 말이야. 뭐하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자꾸 뭘 착각해요? 아 집중해. 무슨 착각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복을 받을 거고 못 지키면은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는 축복받을 거고 신앙생활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그런 복을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은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하는 걸 근거로 해서 복을 받고 내가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저주를 받는 거 이거는요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 제가 자꾸 얘기 드리냐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라서 그래.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축복받는 조건으로 주신 적이 없다고. 이해가 가세요? 야, 그리고 여러분들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요약한 가장 낮은 수준의 요구들이야. 하나님만 믿어라. 뭐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순종해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주 아주 너무나 너무나 쉬운 겉으로 보기엔 쉬운 그런 하나님의 요구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인간답게 살지 못하던 노예로서 평생 그냥 노예로 자기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고 그냥 늘 끌려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부터 건져낸 다음에 구원해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왜 주셨냔 말이야. 왜 주셨다고요? 왜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 돼야 돼, 설교 시간을. 아,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을 테니까 내가 이해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손 드세요. 손 들어서 물어보세요. 알죠?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그럼 오래 걸리잖아. 아, 그래도 가능한, 그 안에 끝내보도록 내가 4시 안에 끝내보도록 노력해볼게. 다음으로 미루면 되지. 다음에도. 4시 안에는 무조건 끝내는 걸로 하고,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것을 다 지켜서 축복받아라 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을 보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신명기 우리 28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세요. 신명기 28장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네. 없는 사람은 옆 사람은 보여주고. 28장.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하면 제가 부탁드리지만, 가능하면 성경책을 갖고 다니세요. 그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네. 여러분 수준이 아직까지, 내 수준도 아직 안 돼. 핸드폰으로 성경 보다가 갑자기 카톡 보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하지 말고 성경책 갖고 다니시고, 그리고 집에서 큐티를 하든 뭘 성경 읽을 때도 늘 성경책을 이용하세요. 네. 믿음의 수준이 이제 저보다 높으신 분들은 네. 그러면 카톡을 하셔도 될까요? 카톡을 하든 핸드폰을 하셔도 되지만 네.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뉴욕에 넘어갈 것 같으면 성경책을 읽으세요. 어쨌든 28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이요? 하나님 뭐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며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 세계 모든 민족이 깨어나게 해주신대요. 좋죠? 1위 되고 싶잖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싶잖아.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지. 자, 그러면 아 그거 뭐 가질 수 있어. 한번 그럼 물어볼게.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래요? 다 지켜야 된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준대. 그리고 그 뛰어난 그 복을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그 복을 막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저길 가도 복받고 여길 가도 복받고 뭘 하든지 다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자, 그러면 우리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 중경아,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십계명만 생각해봐. 뭐 몇 개 지키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여러분 몇 개 지킬까요? 십계명. 하나도 못 지켜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키는 것 같거든요. 나는 하나님만 섬겨. 나는 안식일 주일 잘 지켜.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살인하지 않아. 다 지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대로 뜯어보면 우리는 하나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살인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뻐기고 있는데 내가 얘기한다. 너가 친구를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이다.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조차 갖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 친구를 나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평생 사는 것만에 나는 그냥 저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들 우리는 십계명의 한 개도 지키지 못합니다. 다 어기고 있어요. 무슨 얘기 알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아홉 개 지키다가 한 개 안 지키면 그건 다 안 지킨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홉 개 지키고 한 개 지킨다고 한 개 못 지키는 게 그 별게 아닌 게 아니야. 그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자, 15절부터 이제 저주가 시작됩니다. 같이 먼저 크게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이를 임할 것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모두 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데 그 저주가 지금 16절부터 몇 절까지인가요? 자, 16절부터 여러분들 쭉 눈으로 보세요. 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뭐 어? 그 네 몸에 병도 들고 막 뭐 전쟁에서 막 지고 뭐 네가 하는 거 다 안 되고 망하고 막 어? 온갖 저주가 16절부터 계속 몇 절까지? 68절까지 저주의 내용이야. 자, 1절부터 15절까지 축복, 1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내용이에요. 순종하면 이런 축복 준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 다 못 지키면 이 15절, 16절부터 68절까지 몇 배야? 3, 4배? 5배야? 그쵸? 그 저주가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지켜봐라, 이거 뭘까요? 넘겨보세요. 지키지 말라고? 이거 넘겨주세요. 네, 노예 400년.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자, 이거 잠깐 기다리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아, 내가 사실은 축복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아야 될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더러 아, 내가 복받을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을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내가 지금 보니까 살고 있네? 숨 쉬고 있네? 어? 지금 먹고 있네? 공기를 들어 마시고 있고, 맛있는 거 해 먹고, 가족이 있고, 좋은 나라가 있고, 내 지금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보라는 거야. 사실 저주받아야 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거냐. 이걸 깨달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십계명을 주면서 그거 지키면 구원해 줄 거고 지키면 축복해 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구원해 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야. 사실은 너는 구원받을 만하지 못하다. 오히려 저주가 합당한 존재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의 은혜로 그 광야의 길을 만나를 먹임받고 메추리알을 먹임받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가는 거, 그 모든 게 너희들이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와 내 사랑과 내 자비함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다. 그걸 알아라고, 알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지막 재앙 때, 그렇죠? 장자를 다 죽이면 하나님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명령하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 백성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살리는 게 뭐야? 어린 양의 피야. 누군가 희생한 그 피라고. 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사는 모든 게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대신 죽이신 그 대신 희생 제물 때문이구나. 그거를 알라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못 지킬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제사 제도라는 걸 주셨죠.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십계명의 역할을 딱 보면서 절망하고 있지. 뭐요? 눌러주세요. 여기 써있는 난 사실 저주받을 사람인데 그런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내가 숨쉬고 있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라는 거야.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킬 걸 알고 또 뭘 주셔요? 제사 제도를 주셔. 제사 제도는 뭐야? 뭐예요? 십계명 못 지켜서 범죄하면 나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 거야.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십계명 못 지키니까 범죄하고 잘못하면 너희들이 어린 양, 너희를 대신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죽인 그 제물의 피, 그 대가를 그 제물이 받게 하고 그걸 근거로 나한테 나와오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다 뭡니까? 십계명이든 제사제도든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어떤 존재가 나 대신 죽는 그 희생, 대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십계명과 제사제도를 주신 하나님 뜻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어. 난 제사를 열심히 하나님 말한 대로 다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를 알라고 주신 건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죄인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십계명 열심히 지키면 난 복을 더 받아야지. 나는 제사제도 열심히 잘 지켜서 축복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지키고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 얘기하잖아요. 나는 저 세례 같지 않고 막 11조도 드리고 막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막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랑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힘들죠?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복은 안 옵니다. 오히려 막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옆 나라가 섬기는 신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제사를 잘 드리려고 했는데 복은커녕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공격, 이방인들이 공격해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나라를 딱 보니까 옆나라를 섬기는 막 그 신은 막 세상적인 그 축복을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짝 발 담그고 그래도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고 살짝 발 담그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대충 드리고 율법도 그냥 어쨌든 자기 할 만큼 그 정도만 하고 그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혼합 종교가 되는 게 이스라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망가뜨리시죠. 그리고 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각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죠? 제사장들이 막 11조 갈취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 막 눈먼 거 막 잘못된 거 막 하나님께 막 드리면서 사망가정안의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아, 잘 안 보인다. 넘겨주세요. 한 번 넘겨? 네. 자, 이거 보세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뭐냐면, 십계명과 이 제사제도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제사제도와 십계명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 된 인간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네, 8장 3절.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졸린 사람 어쩔 수 없고.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보세요. 뭐라고요?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옳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를 바꿀 수가 없대.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가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근데 주셨는데 왜 주셨냐? 나중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게 뒤에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계속 읽어봅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율법은 그 돌판에 쓰여진 율법은 우리 인간을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야. 그리고 제사제도조차도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다 인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걸까? 자 우리 그걸 보려면 아까 우리의 본문 로마서 4장 2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조금 멀었지만 잘 따라오면 정말 유익합니다. 4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앞구절만 먼저 읽을게요. 죽음까지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아멘. 자 여러분들 자 이 보세요. 이스라엘 존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도 주시고 제사제도도 줬는데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것도 싸늘히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은 저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야. 지금 완전히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예요. 그 400년 동안 말라기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다 끝났네 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뭘 하시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다 지키십니다. 자,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PPT는 한 장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사실 인간이 지켜야 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본인이 다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내가 다 지켰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죠. 뭘까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봤잖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고? 복!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 복! 중경민이 그토록 원하는 그 복! 그 복을 누가 받아야 돼 사실? 예수님이 받아야 돼. 예수님만 다 지켰으니까. 그쵸?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뭐하고 계세요? 죽고 계셔. 십자가에서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시단 말이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거기서 절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서 예수님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있단 말이야. 일찍 오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주받고 계신데. 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죽어 마땅한 나의 그 죄에 대한 대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거나마 이해 봐? 듣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나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말인데? 아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받을 죄에 대한 대가예요. 대가. 죄 싹이 뭐죠? 사망이죠. 그 지옥의 심판,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 죄가 사라진 게 아니야. 제발 착각을 하지 마. 내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사라졌다고. 죄에 대한 대가인 영원한 심판, 그 저주, 그 멸망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죄를 져. 여러분들 알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죄를 졌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많이 죄를 짓습니까? 기독교인이 많이 죄를 짓습니까? 똑같이 죄를 져요. 똑같이. 우리가 뭐 더 나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죄를 여전히 짓는 그 상태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죄를 전혀 안 지어야 된단 말이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돼. 하나님의 하나도 다 하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요? 자, 그 뒷부분을 읽어봅시다. 4장 25절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4장 25절 뒷부분 읽겠습니다. 앞에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인 나의 범죄 때문에 죽은 거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실 지금 부활한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야말로 예수야말로 진짜 나의 모든 명령을 순종했구나,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축복이고 보상이고 그 의로움이란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축복이 우리께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지옥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천국에는 발꿈치도 못 들어가는 게 우리인데, 그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우를 받는 그 모든 영광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순종 때문에 그것을 덧입어서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를 다 못하는 것 같아. 큰일이야.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나머지 그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진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게 가능하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얻으신 그 모든 의로움과 그 축복과 그 영광은 내게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신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이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게 6장 5절의 얘기입니다.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과 우리 존재 자체를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과 의로움이 내게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해가요? 여러분, 쉽게 이거를 가장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아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들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라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죠. 어떤 방식으로? 몰라. 신비한 방식으로 나와 부모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였습니다. 보윤이가 내가 아빠가 되는 거를 원했을까요? 모르겠어. 내가 보윤이를 원해서 보윤이가 나왔나? 아니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연결된 그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여러분 사역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 돈이,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그 돈이 지금 이제 누구께 됩니까? 지금 보유를 잃게 돼.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번 그 돈을 지금 보윤이 기저귀 값에 계속 엄청 쏟고 있단 말이야. 뭐 기저귀 값만 그래요? 그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보윤한테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게 여기 자녀께 된단 말이야. 그럼 보윤이가 가다가 가끔씩 막 되게 우리 보윤이는 되게 이렇게 철저하죠. 막 방어가 여자라서 그런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인 내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보윤이가 사과한 것으로 쳐주죠. 부모가 가서 얘기하면 사과한 것으로 쳐주죠. 다 커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된 거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가져갈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순종해서 받은 그 축복이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자녀되니,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됐기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자녀로서 하나님께 뭐든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다 어떻게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러지. 다 예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우리 보윤이를 사랑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보윤이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못합니다. 천국 들어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이 억수로 많고 뭐 다 가져도 여러분들 지옥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 여러분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어린 양을 죽여서 건져내신 거고, 제사 될 때도 그 양을 죽여서 그렇게 제사를 지낸 거고, 아 누군가가 나중에 와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내가 사는 길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유구나, 이거 알라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아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었다는 거, 연합되었다는 그 속에서만 참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마치 부모와 나를 그냥 연결시킨 것처럼. 자, 저랑 보윤이가 있습니다. 누가 집안을 이끌어가는 게 좋겠죠? 보윤이가 이끌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빠의 내가 이끌어가는 게 더 나을까요? 내가 더 낫겠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러분 청년이니까 그런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부부도 여러분들, 우리 나랑 우리 아내가 같이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걸 성경 얘기하거든요. 그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번 돈이 나는 꼬박꼬박 아내에게 보내고 있어. 내 돈이 아닐 거야. 아내 돈이 내 거고, 아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게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내께 돼. 그 여러분들, 그 결혼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라고 결혼이 있는 거야.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이 생각과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그냥 연애하고 그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기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내 짝이 나 행복하게 안 해주면 당장 이혼하게 되는 거야. 그냥 쉽게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내 행복이 그 의미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서 살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막 조종하는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삶에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알죠? 세 가지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부족할 게 전혀 없다.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 바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족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야? 나는 돈도 부족하고 머리도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한 게 투성인데, 눈치도 부족하고 센스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그런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것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고 다 들어준다는 그런 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빠라니까요. 보인이가 날 믿어도 보인이는 뭐 먹고 살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부족함이 없어. 뭐 나중에 크면은 부족해지지, 내가 다 못해주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빠한테 맡겨야겠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보시면 나는 절망이 없다. 아, 졸리잖아요. 다시 한번. 나는 절망할 수 없다. 절망할 수 없다. 네. 여러분들 사실 죽음이란 것은 누가 맞는 겁니까? 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란 것은 누가 맞는 거예요? 에? 우리가 만든 거잖아.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고 그 결과로 죽음이 됐잖아. 죽음이란 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을 만드신단 말이야. 부활 생명을 만드신단 말이야. 내가 완전 망친 거야. 근데 그 완전 망친 것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인생 사는 동안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못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가 아무리 망쳐도, 내가 죽음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실 여러분들 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집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죠. 실패할까봐, 죽을까봐, 안 될까봐 못하는 거야. 그리고 왜 게임을 합니까? 게임은 계속 할 수 있잖아. 죽어도 또 할 수 있고. 두려움과 세상이 죽을까봐 두려운 거란 말이야. 안 될까봐 두려운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만든 죽음도 하나님 바꾸셨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실패해도, 뭔가를 잘못해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멘. 믿으세요? 네. 정말 그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부러워할 게 없다. 부러워할 게 없다. 나는 부러워할 게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왕으로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이런 세상이 잘 나가고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끼켜봐야 100년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영광은 영원하단 말이야. 끝날 시간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들 아는 자로서 누리며 살아가세요.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늘의 모든 복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 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부족할 게 없습니다. 절망할 게 없고 부러워할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에게 그런 인생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감사하고 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이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네, 말씀이죠.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몇 절로 돼 있죠? 6절로 돼 있죠? 네. 1절부터 3절은 이겁니다. 아, 우리가 부족할 게 전혀 없다. 1절부터 3절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은 뭡니까? 아, 우리한테 절망할 게 전혀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절망할 거 절대 없다. 그리고 5절, 6절은 뭡니까?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될 테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주고 우리 반주자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그거 해주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왜 반주를 안 해줍니까? 분위기 좀 잡아주시지. 네. 네. 이 부활절 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 기쁘다. 나도 나중에 부활할 거야. 단순한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고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빠니까 부족할 거 없을 테니까 나 믿고 살아. 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많겠지만 일어나. 내가 다 바꿀 수 있고 다 너의 유익을 위해 만들 거야. 너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러워야 될 거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임을 여러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뤄주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 소중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 시간 합시다.